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새로운 곳에서 보게 됐네요. 여러분들 첫 자리 안 보이세요? 여기 비었는데 저희가 앉는 자리 아니에요. 저희는 저 뒤에 앉을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같이 찬양하려고 주님 높여드리러 나오신 거 아닌가요? 빨리 지금 채워주세요. 빨리 여기 앞에 진웅이부터 해서 지윤이에서 나와주세요. 저희 윤신이, 아, 제가 다행히 이름 아는 사람이 한 명씩 있네요. 네, 빨리 저희 시간이 딜레이가 됐어요. 저희 지금 기뻐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아유 착하다. 우리 애들 착하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여기도 앉아도 되나요? 여기도 채워주세요. 아유, 역시. 네, 그럼 여기 왔으니까 이제 여러분 주변 사람들 바라보면서 또 이렇게 인사하길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힘든 시간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으로 왔다고 생각하겠지만 시간 오직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을 것입니다. 시간 우리가 그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 오기도 했는데 우리 좀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저희들이 거기를 세팅을 했는데 그냥 바로 일어나면 좀 같이 찬양하기 힘들어요. 일어나서 의자 안으로 집어넣으시고, 아, 제가 이번 수련회 때는 좀 강압적으로 할게요. 네, 그거 의자 안에 다 넣으시고. 네, 아, 네, 아이고. 여러분 저도 기뻐하지만 주님께서 더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네. 아, 네. 네, 이제 정리되셨을까요? 이제 곧 더워지실 거예요. 우도도 벗으셔도 돼요, 여러분. 네, 자유롭게. 우리가 수련의 강의는 비록 네, 요한계시록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리고 구약에서 그 선지자들과 함께 하신 그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죠? 네, 그럼 그 주님 바라보길. 그러면 우리 시작할 때 같이, 저희도 앞에서 기도했잖아요. 여러분도 수련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수련회 2박 3일 기간에 그 기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그리고 앞으로 올 손길들 위해서 그 지체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기도하면서 수련회를 준비하길 소망합니다. 같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수련의 시간 동안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품 안에서 뛰놀며 그렇게 기쁨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그런 시간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뻐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선포되고 또 주의 성곳에 예배와 즐거워하세. 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일을 기뻐하라. 주일을 기뻐하라. 네, 자, 드럼만 쳐주세요.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신 주님. 여러분 잘 보고 계세요? 다 시킬 거예요. 주님 기뻐하라. 네, 드럼만 남아주세요. 네, 여러분 찬양 속에 새로운 시간이 등장했습니다. 네, 율동 배우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준비되셨죠? 여러분 몸이 풀려야 마음도 풀리고 우리가 더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지금 싫어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실 거예요. 준비하세요. 하나 둘 셋 넷. 이날은 주가 지은 다 따라하세요. 박수 네 번. 기뻐하고 돌아주세요. 오, 이날은 주가 지은 박수 네 번. 기뻐하고 돌아주세요. 하나 둘 주님 다시 한번 가르쳐야 될 것 같아. 이날은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쪽부터 주를 기뻐하라. 됐죠? 그럼 이제 갑니다. 기뻐하라.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오, 이 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한 주님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춤을 추며, 기뻐춤을 추며 늘게 소리 높여 사랑이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힘주신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 마르고 노도연에 얼서도 즐거워하리로다. 기뻐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사랑이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힘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리. 기뻐춤을 추며 기뻐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사랑이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새 힘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리. 여러분 즐거우시죠? 그래도 막상 하니까 정말 재밌고 즐겁지 않으세요? 이것이 우리가 단순히 악기 그리고 음악의 즐거움을 넘어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임을 느끼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수련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내어주신 그 영원하신 사랑을 묵상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영원하신 사랑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그런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같이 묵상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즐거움으로 넘치는 소리 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